나를 움직여. 첫눈에 반한 듯이 나를 빤히 보는 널 난 쉽게 받아줄 수 없지. 1분 1초 쉬지 않고 맘 변하는 날 넌 안절부절 못하겠지. 멈추지 않아 한계를 지나 속도를 높여. I got a feeling 나도 내 맘 잡을 수 없어. 새로운 나야 if you can. If you can.